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더라지.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황금산 타령. 너야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촐룡 아래 사과바다. 고산이라 촐룡 아래 출렁이는 과수바다. 아름다운 백리과원 눈뿌리도 아득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바다만 풍가. 지금까지 미니엄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